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돌을 경축해서 10일 조선우표박물관과 조선우표전시장이 조선우표들이 집중 전시됐습니다. 전시장들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을 모신 우표를 반영한 사진문헌이 모셔져 있습니다. 영원한 태양의 미소, 태양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집중 전시된 수백 종의 우표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생애를 돌이켜보게 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에는 평양 시내 우표 수집가들이 출품한 다양한 주제의 우표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조선 우표 집중 전시는 20일까지 진행됩니다.